백두산 졸세비인들의 혁명사적비 역사의 그 자웅 만대의 빛나리가 평안북도 인민보안국에 건립되었습니다. 5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인민보안원들, 내무군 군인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혁명사적비에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